허브스 뉴스. 2022학년도 1학기 선배 초청 온라인 직무 토크 행사 안내입니다. 행사 일정은 1차는 5월 4일부터 5월 7일까지, 2차는 5월 11일부터 5월 14일까지입니다. 이번 선배 초청 직무 토크 행사는 줌을 통해 온라인 실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커리어 개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이웹에서 2022년 여름학기 및 2학기 현장 실습에 참여할 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자격은 4학기 이상 수료자 및 수료 예정자입니다. 1차 모집 및 선발 기한은 5월 13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현장 실습 지원센터 하이웹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2학년도 1학기 서울 캠퍼스 졸업 앨범 촬영 공지 안내입니다. 촬영 대상은 2022년 8월 졸업 예정자 및 2023년 2월 졸업 예정자입니다. 예약 기간은 5월 2일부터 5월 20일 오후 5시까지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홈페이지에 업로드된 공지문을 참고하시거나 제작업체인 주 두드림 멀티미디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3일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 후보자는 기자회견에서 국가와 사회로부터 받은 많은 혜택을 마지막 봉사를 통해 국민께 되돌려드리고 싶었지만 많이 부족했다며 어떠한 변명도 해명도 하지 않고 모두 자신의 불찰이며 잘못이었다고 발언했습니다. 한편 김 후보자는 최근 본인을 포함한 가족 모두가 폴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에 있어서 부정한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을 비롯하여 수많은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이번 김 후보자의 낙마를 비롯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기타 후보자들의 임명 여부에 관하여 국민적 관심이 쏠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의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4월에 비해 4.8% 증가하면서 물가 상승률이 2008년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6.85를 기록했습니다. 발표 자료에 따르면 특히나 석유류와 전기, 식료품 등의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물가가 상승하면서 국민들의 부담이 증가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의 여러 물가 안정 방안을 모색 및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3일 오후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인수위는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국정 비전 하에 코로나19 피해 치유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 탈원전 정책 폐기 등을 국정 과제에 담았습니다. 또한 전면적 규제 개혁, 혁신 금융 시스템 구축, 주식 양도소득세 단계적 폐지, 연금 개혁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 원칙에 입각한 남북 관계 확립과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 실현, 장병 복지 개선 방안도 국정 과제로 선정했습니다. 한편 인수위는 이번에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209조 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한양 캠퍼스의 시사적인 사건과 공지사항을 알려드린 허브스 뉴스 5월 3일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의 장보석, 기술의 신민석, 담당의 강나연이었습니다.